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패당이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운운하며 강제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외부와 격퇴시켜 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괴뢰패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진보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가 집단 납치된 우리 여성 국민들과의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걸고 거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 자진 탈북 여성들을 공개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태롭게 된다는 악담까지 죄치기하고 있다. 괴뢰패당이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골고 두는 것은 저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보려는 황당한 궤변이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절절한 요청에 따라 그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을 괴뢰 당국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괴뢰패당이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 탈북을 떠버리며 우리 여성 국민들을 계속 강제 옥류하고 있는 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식들과 대면하게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해보려는 서푼짜린 모략 나발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패당이 우리 국민들을 강제 납치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남조선으로 끌어간 지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을 공개하지 못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비공개 면담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에게 적발 체포된 괴뢰정보원 앞잡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괴뢰패당은 우리 주민들을 회유 기만하거나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에 끌고 가 자진 탈북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괴뢰패당이 강제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외부와 격퇴시켜 부당하게 감금하고 있는 비열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골고 두는 오구랑수에 매달린다고 해도 국제 테러범 인권범죄 집단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을 생리별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동족 대결 모략국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괴뢰패당의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특대 죄악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괴뢰패당은 우리 여성 국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정신육체적 박해와 잔인한 귀순공장 노름을 당장 걷어치우고 그들을 무조건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는 괴뢰패당이 감행한 집단 유인 납치 보험죄의 진상을 철저히 밝아놓고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